HUBS 화가들의 은밀한 19. 여러분, 오늘 날씨도 좋은데 다들 어디 놀러 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요즘은 그냥 길거리만 터벅터벅 걸어도 좋은 날씨 덕분에 기분도 괜스레 좋아지는데요. 이런 날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 친구와 수다를 떨지 않고 과제를 한다 해도 용서가 되는 날이죠. 특히 요즘엔 인스타 감성 듬뿍 담긴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카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인스타 감성 카페를 보면 주로 깔끔하고 미니멀한 벽지와 바닥 그리고 가구들이 들어서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특정 소품 하나가 공통적으로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액자 속 담긴 모던한 그림 하나 말입니다. 굵고 간결한 선으로 그려진 한 여성의 얼굴이 담긴 그림인데요. 누군가의 인스타그램 피드 속에서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핫한 빈티지 감성인 카페에서 한 번쯤은 봤을 작품. 여러분은 이 그림 누가 그렸는지 아시나요? 그동안은 그냥 지나쳤을 그 화가의 작품, 그리고 그 화가 뒤에 숨어있는 은밀한 사생활 들어보실래요? 너를 미워하는 이유는 나한테 없어. 사랑이 다 미노이 티타임 테니까. 계절이 지나가고 돌아오듯이 다 그런 거겠지. 나도 지긋지긋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다투고 또 다투고 두닥거려도 다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삐끗삐끗해 너와 내 맘 사이 멀어지고 있는 소리 들려 두근두근 안에 지난 밤 사이 겨울이 겨울이 왔나 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내게 스며든 내 모습을 보면 널 미워하다가도 결국은 사랑하지. 너는 봄 여름 갈 겨울은 생각하지 않아. 차가운 너의 손 호호 불어 내 주머니 속에 넣고 네 손가락만 지자했네. 따뜻한 디자인 보내기도 했지. 그럼 우린 다시 간결한 구성과 원색의 대담하고 강렬한 색채 표현으로 2030 세대의 감성을 저격하며 감성 소품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그 그림, 바로 매끄러운 머리칼의 나디아입니다. 오늘은 그런 감성 그림을 그린 은밀한 사생활의 주인공 앙리 마티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인스타 감성 카페 속 마티스의 그림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껏 크게 조명받은 적 없던 마티스의 간결한 드로잉 속에서 일명 인스타 감성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티스의 그림을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간결함, 세련됨, 모던함, 무심함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모던함은 다층적인 의미를 포함하는데요. 모던이란 19세기 말 유럽 사회에서 모더니즘 운동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인데 구시대의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냉철한 과학과 이성을 신뢰하는 사고방식을 뜻해요. 당시의 문예, 예술, 사회 등 수많은 분야에서 거대한 물살을 일으켰던 세련된 감각 그 자체였죠. 물론 모더니즘의 시대는 간결함과 기능성을 과도하게 끌어올린 나머지 개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 전복됐지만 모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유효합니다. 구시대의 판도를 뒤집은 경향이 바로 모더니즘이었던 만큼 우리에게도 모던은 아직도 세련됨의 의미로 사용되죠. 우리 세대의 트렌드는 거창하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잖아요. 질리지 않으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그 자체로 매력적이지만 어디에나 쉽게 어우러지는 것. 그게 바로 앙리 마티스 그림 속 매력이 아닐까요?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Tell me,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듣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I 보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I 사람들 뒤적대는 출근길에 지하철 좀처럼 가득 짓고 타볼 일이 전혀 없지. 집에서 뒹굴뒹굴 할 일 없어 빈둥. 초라해서 정말 죄송하죠. 하루살이도 저라는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갈바람도 상처난 내 마음을 어쩌지는 못할 거야. 평소에도 감성 듬뿍하게 세련되게 살았을 것만 같은 앙리 마티스. 과연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을까요? 전 이번에 마티스를 알아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고요? 마티스는 배신자거든요. 마티스에게는 아멜리라는 멋진 아내가 있었어요. 전 마티스가 화가로서 능력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아멜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멜리는 결혼 후 남편이 가사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에게 쏟아 부었거든요. 그녀는 화실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모두 친정으로 보내버리기도 했어요. 심지어 아멜리는 이런 사랑 고백을 듣고도 결혼을 한 대단한 여잔데요. 아멜리,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하지만 나는 언제나 당신보다는 그림 그리기를 더 사랑할 거예요. 전 제 애인이 이런 소리를 하면 배신감에 부들부들 몸이 떨릴 것 같은데 우리의 아멜리는 그의 말에 개의치 않아 했답니다. 그런 그녀는 후에 병을 얻게 되어 화가 난 편을 뒷바라지하느라 너무 고생한 탓이었죠. 1931년 마티스가 새로이 거대한 버전의 춤 제작을 의뢰받았을 때 그녀는 이미 침상에 누워 지낸 지 3년째였답니다. 그러는 동안 마티스는 새로운 보호자를 발견해요. 엄청나게 일을 잘하는 러시아 이주민 리디아 델렉토 르스카야였습니다. 아멜리는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 힘을 다해 니스로 갔을 때 그 러시아 여자가 자기 자리를 빼앗은 것을 발견했죠. 우리의 아멜리 이제야 제정신을 차리고 말을 꺼냅니다. 그 여자를 보내지 않으면 내가 떠날 거야. 그런데 마티스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당황한 마티스는 고집스럽게 델렉토르스카야 편을 들었어요. 얼씨구? 진짜 웃기지 않나요? 아멜리는 마티스가 소유한 그림의 절반을 양도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들이 마티스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창조물이기도 하다고 여겼죠. 사랑에 대한 보답이 배신이라니. 마티스,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었으면 전 너무 슬펐을 것 같네요. 미노이 썬빔. 누구에게나 천직은 있다는 말, 마티스를 보면 알 것 같아요. 그가 처음부터 화가로 직업을 삼은 건 아니더라고요. 마티스의 부모는 그에게 가게를 물려주기엔 앙리가 너무 몽상적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를 파리로 보내 1년 동안 법률 교육을 받게 했죠. 그러고는 그가 돌아오자마자 법원 관리로 취직시켰어요. 마티스는 마음속 깊이 실증을 느낍니다. 그는 창가에서 콩알총과 씹어 뭉친 종이공으로 행인을 마치기를 좋아했거든요. 아버지와의 갈등은 신경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고 긴장을 이기지 못한 앙리는 결국 신경쇠약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에서 그는 옆 침상의 환자가 유화로 풍경화를 대충 베껴 그리고 있는 걸 발견해요. 기분 전환이 될까 해서 그는 어머니에게 물감 세트를 사달라고 했죠. 그렇게 처음으로 석판화 한 점을 모사한 그는 흥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물감통을 손에 든 그 순간부터 나는 그것이 내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요즘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또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모르겠는 이 기분, 많은 학우분들께서 공감하실 텐데요. 대학생 입장에서는 일찍 그리고 단번에 자신의 인생 가치와 목표를 정한 마티스가 부럽기만 하네요. 나비 투게더. 다른 품던 그 말로 멋진 옷을 지어 입곤 텅 빈 방에 누워 잠이나 잤지. 피우는 꽃에 내 멋대로 붙여본 꽃말 손대지 말아요 그저 눈으로만 바라봐요 나는 너의 음악이고 그딴 마음 한 줄이야 때가 되면 몇 밤 더 지새면 가지도 가는데 천 번을 접어야지만 하게 되는 슬픈 사연 천둥 같은 한숨 타면 너의 곁에 떠오르나 나는 너의 그것 화가들의 은밀한 십구 속 코너 핫한 그것에서는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가진 화가의 가장 핫한 명작을 한 가지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학교에 오시면 종종 귀여운 고양이들이 잘 보이는데요. 가끔은 등교할 때 고양이가 안 보이면 허전하기도 하고 자꾸만 학교 안에서 고양이를 찾게 될 정도랍니다. 그런 고양이의 매력을 알고 있는 마티스는 고양이 애호가로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마티스 작품에서도 고양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살짝살짝 보이는 고양이들을 찾아보는 묘미가 있는 마티스의 그림 중 오늘은 붉은 물고기와 고양이를 소개할까 합니다. 원색의 대비에 의해 선명한 색 표현이 듬뿍 담긴 이 그림 샛노란 털의 고양이가 슬그머니 집안으로 들어와 어항 속 주황빛깔의 물고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툭툭 건드려 어떻게든 빼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그림 속엔 보이지 않는 집주인이 알아챌까 두근두근합니다. 또 마티스의 어떤 그림에 귀여운 고양이들이 숨어있을까요? 공강시간 심심할 땐 한번 마티스의 그림 속 숨은 고양이 그림 찾기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이노이 살랑살랑 맞춰. 내 발걸음 차분해, 내 마음은 가뿐해. 숨 가쁘게 달려가며 가볍게 이렇게 비틀비틀 되네. 은밀한 비밀과 사생활을 가진 주인공은 앙리 마티스였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은 순수와 고요로 가득한 균형의 예술이다. 훌륭한 안락 의자와 같은 편안함과 세련됨을 모두 갖춘 앙리 마티스의 그림. 이제 감성 카페 다녀온 후 마티스의 그림을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릴 때 아는 척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샵 앙리 마티스, 샵 모더니즘, 샵 이게 내 감성. 다음에는 어떤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볼까요? 그럼 지금까지 PD 김다현, 기술의 김경주, 저는 성재훈이었습니다. Why you had to hide away for so long? Where did we go wrong? Mr.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8 UBS